하지만 아! 나를 생각해요. 아! 다른 사람에게 벌써 마음을 주지 마요. 라! 라일락 꽃잎들을 마! 마음껏 밟고 가요. 아! 바라는 건 딱 한 가지, 끝까지 나를 생각해요. 사라져버릴까봐 서 겁나요. 가슴을 펴고 하하 웃지 말아요. 가랑비라도 날이는 날엔 다시 한번 나를 떠올려줘요. 가벼운 발걸음 나는 싫어요. 다 잊었다 제발 생각. 잊은 뒤에라도 마음 더 놓고 만나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겠죠. 사르르 녹아버릴까봐 겁나요.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물고 하염없이 울어요. 가랑비라도 떠올려줘요. 가벼운 발걸음 나는 싫어요. 다 잊었다 제발 생각 말아요. 가로등불이 나를 만지면 다시 너랑 둘이 걷고 싶겠지. 가끔이라도